네? 의자가 오늘따라 더욱 마음이 드네요. 아이고, 촉감도 좋고. 야, 네. 자, 오늘도 네네. 한번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가 한번 감미롭게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그럼요, 열심히 해야죠. 떠났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네. 아까 만져볼 건 다 만져봤기 때문에. 이근호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브레터를 즐겨보는 남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토익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반에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지 뭡니까? 제 성격이 워낙 잘 깐죽대고 익살스러워서 웬만하면 어려움 없이 말을 거는데 이번엔 정말 말 한번 걸기도 힘들 만큼 이쁜 여자랍니다. 나이도 이름도 아무것도 모른 채 무턱대고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성공 사례를 들어주시면 더 좋고요. 저 다음 주에 결판 낼 생각이거든요. 이런 사연을 이근호 씨가 올려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리플 달아주신 분 최두성 씨입니다. 짧습니다. 혹시 제2학원 앞에서 두 번째 앉은 여인 아닌가요? 안 겹쳤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리플. 네. 순데렐라라는 분이. 네. 순데렐라. 아시죠? 순데렐라. 저는 마음고생이 심하셨겠군요. 뭐 저희 외모가 평민들에 비해 빼어나다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고민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 제2학원 두 번째 줄에 앉아있어요. 한번 말을 걸어주세요. 정 아니다 싶으면 정중히 거절할 테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걸 그냥 보고 있을 우리 리플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김현덕 씨가 약간 네. 술에 취한 투로 올리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순대 오늘도 거울아 거울아 놀이했죠? 12시 되기 전에 가서 약 먹고 자야지. 마지막에 전곡을 들렸습니다. 옆구리 터지기 전에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좋아요. 네. 또 다음 분. 네. 네. 남자가. 네. 제가 남자 역할, 여자 역할 합니다. 네. 저기. 좀 빌려주시겠어요? 뭘요? 당신의 마음. 이때 여자분이 감동하면 성공이고 여자분이 네. 집에 놔두고 왔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실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감동하면 성공이지만 그렇죠? 그런 여자분들 계시거든요. 집에 놔두고 왔는데요. 그렇죠. 네.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로. 네. 네. 자, 다음 분 양교리의 태양이라는 아이들 가지신 분입니다. 네. 정말 말 한번 걸기도 힘드시다면 다리라도 거세요. 그럼 그 여자분이 넘어지겠죠? 그럼 미안하다는 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란 한번 나오면 터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다음은 나도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나도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리플이 방송된 다음 날부터 아마 전국의 토익 학원을 다니는 여인분들은 전부 주위를 둘러볼 겁니다. 님께서 그냥 그 여자분만 뚫어지게 보고 계시면 오케이일 것 같습니다. 덕분에 토익 학원 다니는 솔로 남학생들도 시도하기가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내일 토익 학원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곽복규 씨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세요. 전 당신이 싫습니다. 당신이 싫은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당신이 말 걸기 힘들 정도로 너무 예쁜 여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무책임하게 절 사랑에 빠뜨려버렸기 때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아이디에 뭐 몇 개가 있는데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네, 하나만 더. 김종우 씨가 정말 유치하고 지사한 방법으로 달아주셨습니다. 예. 정말 지사한 방법. 쉬는 시간에 그분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예. 그분 자리에 요구르트를 갖다 놓으세요. 예.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분이 모르시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딱 10일이 지난 후 그분에게 다가가서 한 말씀 드리세요. 저기요, 요구르트 값 받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지사합니다. 예. 지사합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네. 맨날 마음 졸이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한번 말을 걸어보고 그러고 나서 그게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좀 속이라도 시원한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네.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요. 네. 주로 좀 조금 잠자리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주위를 도웁니다. 이렇게. 계속 도웁니다. 뭐 어떡하든지 지근거리를 유지하고 스토커는 아니고 예. 쭉 주위를 돌면서 항상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 좋을 때가 있잖아요. 예. 쭉 돕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제 존재를 알아주면 다행이고 아니고 그냥 멀어지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 존재 남겨두면 되고 그런 거겠죠. 아~ 그렇게 하시면 되죠. 마무리가 진짜 깔끔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김제동 네,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네. 아이고.